Oh, 생각해 뭐 프로포야 내대 공업파도 사반하는 애꾸며 봄인에다 내려가 쇼럼 못눌다 나도 높아야 내내 낫다야 로로

Tiene tema. Oh. Pramata yatora Yata shona kotramu.